낀 숨결처럼 내게 다가와 다시 입김처럼 부서져 가고 시린 나의 한기 속에 들어와 지울 수 없는 온기를 남기고 항상 곁에 있어도 알고 있기에 슬퍼도